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나라에서의 인류 진화발전사 문제를 다시 검토할 때 대하여 교시를 주신 마흔둘 살 맞으며 전국 역사학부문 과학토론회가 11월 28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안의 대학들과 사회과학부문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백두산 출세 위인들께서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과 조선 사람의 기원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관 이론을 제시하시고 인류 진화발전사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후손 만대의 길이 전해갈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